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네팔 연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뜨만두, 네팔 연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비디아 대비 반다리 가카. 나는 당신이 내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닌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단합,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8월 18일, 평양.